HUBS. 좌석 안내 도와드릴까요? 효과가 없는 약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긍정적 믿음으로 인해 실제로 효과가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는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죠. 그렇다면 플라시보 효과의 반대는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노시보 효과입니다. 진짜 약을 줘도 환자가 효과가 없다고 믿으면 약효가 나타나지 않는 현상. 믿음의 힘을 보여주는 심리학 용어이죠. 라틴어 노시보는 나는 해를 입을 것이다 라는 뜻으로 1961년 만들어진 말입니다. 하지만 2024년의 관점에서 노시보 효과를 생각해보면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할 때 주변에서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면 우리는 괜히 위축되고 주저하게 됩니다. 결국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되죠. 이런 노시보 효과를 극복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언제든 혼자 설 수 있는 힘입니다. 오늘 소개할 뮤지컬이 하고 싶은 말이기도 하죠. 비밀의 허언 아이유. 항상 첫 곡으로 뮤지컬 넘버를 들려드렸는데 오늘은 특별히 아이유의 비밀의 정원을 보내드립니다.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뮤지컬이 비밀의 화원이기 때문인데요. 제게 비밀의 화원은 특별한 뮤지컬입니다. 제가 지난 한 학기 동안 블렌디드 온 스테이지라는 뮤지컬을 제작하는 수업을 들었는데요. 그때 공연날 극장에 울려 퍼질 하우스 음악을 골라야 했습니다. 이것저것 정말 다양한 넘버들을 찾아보다가 비밀의 화원 넘버들을 듣게 됐어요. 듣자마자 귀에 딱 감겨서 이거다 싶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예매 사이트를 구경하고 있었는데 마침 비밀의 화원이 공연 중이라니 이건 운명이다 싶었습니다. 넘버만 듣고 아무런 정보 없이 뮤지컬을 본 게 이번이 처음이라 떨리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는데요. 여러분에겐 제가 비밀의 화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비밀의 화원은 곧 보육원 퇴소를 앞둔 아이들 에이미, 비글, 찰리, 데보라의 이야기를 담은 뮤지컬입니다. 독립적이고 주체적으로 성장하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비밀의 화원은 특이하게 극중 극으로 진행되는 뮤지컬인데요. 극중 극이라니 어떤 말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연극 속에서 연극 놀이를 하는 아이들을 보여주는 방식이라 극중 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우들 모두 1인 2역을 소화해야 하죠. 미니언넷 금조 종영 시간이 잠시 멈춘 듯한 곳 나뭇가지 사이로 춤추는 햇빛 아주 오랫동안 잠들었던 화원 죽은 듯 마른 가지들 아래서 살아있던 뿌리들 물기를 머금은 줄기들 오래된 가지 걷어내버리면 숨을 쉬기 시작해 이제 곧 살아날 거예요 자라라 잘 자라라 자라라 잘 자라라 마음을 담아 노래 부르면 잠에서 깨어 화원 가득 꽃이 필 거야 오래된 말은 풀을 걷어내고 숨쉬기 시작하는 익숙해 숨어있던 싹이 보여 그리 화려하지는 않지만 사랑받기에 충분한 꽃이죠 그리 화려하진 않지만 사랑받기엔 충분한 꽃이죠. 미니언넷 심어봐 너를 닮은 미니언넷 방금 들으신 넘버 미니언넷의 가사입니다. 이 극에서 미니언넷이라는 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작품 속 아이들의 소망과 꿈 그리고 그들이 겪는 결핍을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물입니다. 극중 보육원 속 아이들은 모두 저마다 아픔과 결핍을 갖고 있습니다. 조폭인 아버지에 의해 공장에 팔렸다가 탈출한 에이미 미움받을까봐 늘 상황에 순종했던 데보라 마음은 따뜻하지만 낯선 이 앞에서 위축되는 비글 그리고 입양이 좌절된 후 모든 희망을 거둬들인 찰리까지 하지만 아이들에겐 더 나은 삶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사랑받고 싶고 가족을 만나고 싶고 진정한 우정을 경험하고 싶은 그들의 소망은 미니언넷이라는 꽃을 통해 은유되고 있거든요. 미니어넷은 어디서든 잘 자라며 꽃이 피면 가장 달콤한 향기를 내뿜는 꽃입니다. 이 꽃은 무대 곳곳에 심어져 있어 아이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희망과 기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넘버는 상상입니다. 이 넘버는 동화 속 메리가 콜린에게 새싹이 피어나고 새가 나는 풍경을 알려주며 그를 위로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나쁜 생각이 들 때 아름다운 세상이 반겨주는 상상을 해보자는 말로 콜린을 위로하죠. 비밀의 화원 속 넘버들은 모두 동화라는 주제에 맞춰 매우 섬세하고 환상적인 멜로디로 가득 차 있는데요. 그렇다면 미니언넷에 이어 상상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상상 김청아 김서환 하늘 청소하며 구름은 모두 사라지고 나뭇잎 춤을 춰 넌 그 사이를 걷고 있어 작은 울새 함께 다른 사람 울 수 없는 비밀의 화원 찾아 넌 새가 된 듯 날아서 화원을 한 바퀴 돌아 흙 속에 숨은 피어난 새싹 내게 인사하는 상상 봄이 오는 그런 상상 봄 따뜻한 햇빛 뮤지컬 비밀의 화원은 제게 평양 냉면 같은 뮤지컬이었습니다. 삼삼하면서 깊이 있는 맛을 자아내고 처음엔 담백하게 다가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매력에 빠져들게 만드는 작품이었죠. 우선 스토리가 정말 완벽한 뮤지컬이었습니다. 저는 개연성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이 작품은 전개가 지나치게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으면서 서사의 흐름이 완벽하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짜임새 있고 매끄러운 스토리를 가진 뮤지컬을 만나서 보는 내내 감탄했습니다. 액자식 구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극중극이라는 장치가 있는데도 어색한 느낌 없이 이야기가 매끄러워서 좋았어요. 그리고 무대 소품도 아기자기하고 정말 예뻤답니다. 소품 하나하나가 섬세하게 배치돼 있어 무대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한 뮤지컬이었어요. 또 비밀의 화원에는 정말 독특한 뮤지컬 연출이 있었는데요. 바로 향기입니다. 뮤지컬 마지막에 화원의 문이 열리며 극장 안에 꽃향기가 가득 퍼지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 꽃향기 연출을 기대하고 갔는데 비염이 심해서 그런지 하나도 안 느껴져서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같이 보러 간 지인은 꽃향기가 강렬하게 나서 신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신기한 경험이 될 수 있었는데 놓쳐서 미련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평양 냉면처럼 깊은 맛을 선사한 비밀의 화원은 덕수궁 돌담길 근처에 있는 국립정동극장에서 공연됐는데요. 공연이 끝난 후 아름다운 돌담길을 걸으니 그 낭만이 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뮤지컬이 전해준 따스한 여운이 그 아름다운 길을 따라 이어지면서 마치 현실 속에서 비밀의 화원을 걷고 있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었던 순간이었어요. 나 너희랑 좀 더 같이 있고 싶어. 어둠 밤 몰래 킨 촛불 조금만 박선영 함께 읽던 책 늘 무서웠던 밤이었지만 함께 읽대면 모든 게 괜찮을 것만 같았어 이제는 오래전 이제 나도 자라서 밤이 무섭지 않지만 살아가는 건 점점 두려워져가 우리의 어린 시절 추억 같은 것을 잊혀져가 조금만 조금 기다려줘 시간이 지나면 어른이 되잖아 흐르는 시간의 속도가 내겐 벅차서 조금만 미루고 싶어 하루만 더 오늘이 지나면 이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일 이대로 끝내긴 아쉬워 어셔의 한마디 오늘은 뮤지컬 비밀의 화원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보육원의 아이들이 비밀 연극을 하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성장하는 이야기죠. 여기서 잠깐 이 비밀 연극의 정체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바로 프랜시스 호지슨 버넷의 유명한 동화 비밀의 화원이랍니다. 호지슨 버넷은 영국 출신의 작가로 어렸을 때부터 많은 동화와 소설을 즐겨 읽으며 문학적 감수성을 키워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죽음 이후 고향인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하게 됐고 그곳에서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작가로서 활동을 시작하게 되죠. 버넷의 동화들은 따뜻하고 감성적인 이야기로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글은 단순한 어린이 동화에서 그치지 않고 삶의 희망과 인간 내면의 성장을 섬세하게 그려내어 독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했죠. 아마 여러분도 호지슨 버넷의 동화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부유했던 소년이 아버지의 죽음으로 모든 것을 잃고도 꿋꿋이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야기 소공자와 한순간에 몰락한 소녀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으려 애쓰는 감동적인 이야기 소공녀 다들 아시죠? 두 작품 역시 어린 시절 누구나 한 번쯤 읽어봤을 법한 명작이죠. 이 동화들도 호지슨 버넷의 동화랍니다. 책을 펼쳐 리프라이즈 불안함과 걱정이 몰려와 너를 괴롭힐 때 살아갈 힘 어디서 찾을지 모를 때 멈춰서서 언제든 책을 펼쳐 널 기다려. 우리들의 비밀, 비밀은 날 웃게 하고 희망도 그 안에 숨겨 우릴 강하게 하지. 마음속에 어쩌면 어른들이 할 수 없다고 하지 않았다면 난 처음부터 할 수 있었을 거야. 뮤지컬 속 콜린이자 찰리의 대사입니다. 우리가 라디오 오프닝에서 이야기했던 노시보 효과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대사죠. 비밀의 화원에 또 다른 의미심장한 대사가 있습니다. 마법의 시작은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계속 말하는 걸 거야. 이 말은 우리가 노시보 효과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져야 할 태도를 잘 나타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인 믿음에 갇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대사처럼 마법은 사실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믿고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스스로 되새길 때 그 믿음은 우리의 현실을 변화시키는 큰 힘이 될 수 있죠. 여러분도 혹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포기했던 꿈이 있진 않나요? 이제는 스스로에게 할 수 있다고 말해보세요. 그 작은 행동이 마법의 시작일 테니까요. 저희 좌석 안내 도와드릴까요가 여러분에게 마법이 일어나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 백다연, 아나운서 배윤, 그리고 제작의 김다나였습니다. 남은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UBS